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홍기 가요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홍기 가요들에는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저직용도하신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로 반드시 밝아올 조국해방에 대한 확신에 차넘쳐 있던 당대인민들의 시대적 감정을 사실주의적으로 의미 깊게 반영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조국해방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여 창작된 가요 감격시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강태은 작사인 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에 창작가들이 오케이 리코드 회사의 순회악단에 망라되어 중국 동북지방을 순회 공연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직용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감격과 환희에 넘쳐 창작한 작품입니다. 이 노래는 감격시대라는 제목 그대로의 상징적인 시어들을 통해서 일제는 반드시 패망하고 조국 해방의 새 시대, 감격시대가 도래한다는 신심과 락관이 넘친 사상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당시 유행되던 대중가요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열과 낭만이 넘친 정서가 진하게 안겨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고리를 희열과 낭만이 넘쳐 활보해가는 내일의 청춘. 정열에 넘치는 청춘의 바다에서 봄 희망은 멀지 않다는 확신을 안고 힘차게 저어가는 행운의 백길. 봄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자연으로 신심을 안고 가고 가느라면 드디어 희망의 봄동산 꽃피는 마을에 이른다는 확신 등 모든 시호들 마다에서 박력이 넘치면서도 약동적인 정서와 새로운 시대적 감정이 생동하고도 힘있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정서로 해서 노래는 당시 비탄과 울분에 잠겨있던 결의의 가슴 속에 희망과 낭만을 안겨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진보적인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가요 라콰뉴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산 나가 저룡출 작사인 가요 락화류스는 1942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해방의 봄에 대한 확신의 감정을 소동성이 깊은 시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1절 가사에서 새파란 잔디 열고 지은 맹소야 라는 시구절은 예로부터 아이들이 서로 약속을 할 때 잔디를 뽑아 엮으면서 꼭 약속하자 또는 변치 말자는 맹세를 하던 것을 그대로 형상한 표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서박한 심리가 빚긴 이런 표현을 통해 가사는 인생의 소꿉시절에 대한 유종한 추억을 불러옵니다. 이후 가사는 그 시절부터 온갖 착취와 억압 속에 흘러온 곡절 많은 인생의 진창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꽃다운 인생살이 고개를 넘자고 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만나 행복과 락을 누려보려는 기대와 갈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러한 감정 세계를 2절과 3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2절과 3절의 마감 구절들을 행복에 물새우는 폭으로 가자, 이강산 봄 소식을 편지로 쓰자 라고 표현함으로써 해방의 봄에 대한 졸졸한 유문과 확신의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민들의 생활과 친숙해진 영어인 락화류스를 제목과 가사 영상의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있지만 락화류스라는 용어를 쓴 다른 노래들과는 사상 정서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락화류스라는 말은 원래 지는 것과 흐르는 물이란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계절의 흐름에 따라 꽃이 지요 물에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서름과 울분을 흐르는 물에 떨어진 꽃에 비유하여 락화류스 또는 락화 삼촌 등의 제목을 달고 나온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룡출이 작사한 락화류스는 이러한 슬픔이나 울분의 락화류스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울분의 상징처럼 비유되었던 락화류스를 꽃다운 인생살이가 흘러가는 락화류스로, 재생의 기쁨과 환희의 꽃이 흘러가는 락화류스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이 노래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계몽기 가요 감격시대와 락화류스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 서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밝혀주는 조국 해방의 광명한 내일을 확신하며 신심과 락관이 넘쳐 살아가던 당대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한 귀중한 민족음악 유산입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